now it's been a long day. I haven't seen you today. You're somewhere, I'm sure. Ooh, yeah, yeah. Hey, hey, yeah. 네가 날 보는 걸 알아. 누구보다 더 잘 알아. 근데 이제 자꾸 알면서도 널 계속 놀리고 남잠 조심 조심 조심 쉽진 않을걸 비밀이 좀 많아 나의 사랑 쉽게 주고 싶지는 않아 난 특별하니까 난 예쁘니까 말해줘 보여줘 좀 더 안달이나게 Say hi hi hi hi 안녕하고 말할 만큼 Give me hi hi hi hi 나를 좀 더 내려봐줘 꿈에 love love love love 두근두근 뛰게 해줘 조금 더 Someday 힘을 내 Oh yeah 쉬운 건 안 돼 사랑이란 잔인해 독특해 자주해 달콤한 얘기 난 그럼 나 하루에 한두 번 세상에 없던 이기적인 나야 It's you